술까? 술까? 말까? 말까? 남자답게 고백했는데 고개를 젓는 그 사람 줄까 말까 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 만나보고 겪어보고 정해둔 듯지는 않아 줄까 말까 할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지 마 생각할 거야 운명 같은 사랑 앞에 끝까지 자존심이야 10번이건 100번이건 버려도 상관없지만 이내 마음 이내 순정 그대가 몰라준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시침이 떼는 그 사람 어떡하면 그 마음을 내게로 돌려놓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선물은 뭐가 좋을까 하루 종일 그대 생각에 가슴만 타들어가네 줄까 말까 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 준다면 사랑하는 그댈 위해서 내 인생 모두 바칠게 이런 내 맘 그대 알면서 왜 그리 모른 채 하나